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대표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담으로 인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더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대표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 원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삼아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나타나는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귀한 은혜와 선물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대표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한 사람의 그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바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아담의 역할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정확하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15절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내일 상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선은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서 시인하여야만 합니다. 과학에서는 흔히 우리가 유전이라는 것,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손톱 조각 하나라도 또 머리카락 하나로도 피 한 방울만으로도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에게 유전받았는가를 완벽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쳤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유전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정말 불행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을 세상 모든 사람이 유전적으로 받게 되었으니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움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함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죄의 역할이고 또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누구도 죄를 가지고서 의롭다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늘상 범한 것이 죄요. 늘상 행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음이 정죄받은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요. 또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대표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죄로 인해서 정죄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아담의 대표 원리에 적용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결국 범죄함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은 정죄한 판결이 나게 되며 이 땅에 살 때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해주시기 전에 사람들은 사탄에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정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됩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리에 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함께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새 생명에 이르는 귀한 이 은혜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